우리 어제와 본문 말씀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어제 이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어제부터 이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떠한 자인지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고 있죠. 어제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의식주를 가지고 걱정하는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마.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오늘은 두 번째, 누가 믿음이 적은 자인가? 두 번째로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는 곧 무서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믿으면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17장 12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도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의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거친 파도, 바로 죄악으로 많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험악한 이 세상이 거친 파도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죠. 또한 스가랴서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가게 하겠다. 고해, 쓰리 쓴 바다죠. 고통스러운 바다. 그 바다를 만난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질 정도의 강력한 파도. 왜 이들의 교만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죠. 이 세상 들이치는 고해 바다는 너무나 인생을 무섭게 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들이 싹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 곁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 거친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그 파도와 바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죠.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거친 파도가 배를 때리는데 예수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큰 폭풍으로 깨어져가는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함께 계시는데 배가 부서지겠습니까? 절대로 배는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이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거친 바람, 거친 파도를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거세게 밀려오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어떠한 바람, 그 어떠한 파도도 우리 앞에서 평정되고 우리 앞에서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거친 바람과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장면이죠. 절대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거친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바로 이 모습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행동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푹 자고 있지 않느냐? 걱정할 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이 파도를 멈추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나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다급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본문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잔잔한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다. 거의 파도가 거의 일지 않게 아주 잠잠해졌다. 이거 절대적 평안이죠. 절대적 안정이죠. 이처럼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은 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열렬히 내가 사모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주신다고 했어요. 즉 두려운 마음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막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단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어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은 반비례한다.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사랑이 반쪽이고 찌그러져 있으면 두려움이 그 사랑을 먹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완전히 내 안에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구속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면 오히려 용감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물질이 나를 죄어오고 건강이 약해져도 내가 용감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에요.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간절한 기도,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닌 믿음이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믿음이 적은 자인가? 바로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번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멀리 바다 물 위를 걸어오셨죠.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랬죠. 만일 주시거든 묻는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주시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만일 주시거든 이러한 베드로의 말 여차하면 의심하겠다 이거예요.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는 물 위를 걸으며 예수님을 바라봤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몰아치는 바람, 파도를 바라본 베드로는 무서움을 느꼈고 서서히 그때부터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드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또 책망받았죠. 왜 의심하느냐?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걱정하지 말고 오라! 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라! 그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는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을 먹게 하시는 분이 바다 위를 못 걷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오라의 음성을 베드로는 의심한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다 헬라어로 디스타조입니다. 디스타조. 신약성경에 이 디스타조는 총 두 번 사용되어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에 한번 디스타조가 사용되었고 또 한번 마태복음 28장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두 번 사용된 이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데 보고서도 못 믿을 때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못 믿을 때 이 디스타조가 두 번 사용됐어요. 또 한 번 사용된 경우 마태복음 28장 17절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의심하는 이게 헬라어 디스타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 보고도 믿지 못했다. 디스타죠. 앞선 마태복음 14장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결국 베드로가 믿지 못해서 빠져들어갔다 이거예요. 디스타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걷다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물 위를 걸으면서 야, 내가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 염려, 그 걱정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고질병이에요. 맞아, 아버지 하나님 해주실 거야 믿다가 계속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될까? 내가 점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뎠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파도를 흘끗흘끗 바라보며 끝까지 걸을 만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 온 인류를 구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구속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뛰어들었다면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의심치 말고 무리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무리를 걷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그 죄악의 바다를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그 거친 파도에 내가 먹히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중간에 거친 바람, 거친 파도, 세상의 그 거센 죄악의 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두드리고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빠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빠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완전 엎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가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크게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을 또 보시면 믿음이 큰 사람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큰 사람도 있어요. 바로 자신의 하인을 고치려는 이방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큰 믿음의 실체. 그것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신 말씀도 믿지 못하고 바다에 빠졌다면 이 이방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을 철저히 믿었어요. 여기서 위대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 그 하인을 만나지 않으셔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공간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또한 현재 아직 하인이 낫지도 않았는데 확실히 나을 것으로 믿는 믿음, 시간을 초월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직접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제자들 너희보다 낫다 이거예요. 지극히 큰 믿음으로 인정했죠. 5월 새벽 제단을 깨우는 이 시간, 더 강력한 믿음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로 이 제자들의 적은 믿음에서 백부장의 큰 믿음으로 옮겨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344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